방패형 동기, 아산 남성리 출토, 초기 철기시대. 아산 남성리의 돌무지 널 무덤에서 출토된 방패 모양의 청동기다. 위쪽에는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마다 조금씩 달아 있어 끈으로 매달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. 제사장이 거행했던 주술적인 의식에 사용된 의기로 추정된다. 윗부분은 양쪽으로 가지가 길게 뻗어 있으며 그 끝은 방울 형태를 띈다. 방패형의 몸체는 가운데가 홀쭉하며 아래쪽은 양쪽 모두 두 가닥으로 갈라져 길게 밖으로 뻗어 있다. 가장자리의 윤곽을 따라 빗금과 짧은 선으로 이루어진 무늬 띠를 돌렸고 그 안쪽으로 다시 빗금, 짧은 선, 점선을 이용해 장식했다. 한쪽 면에는 두 개, 다른 한쪽 면에는 한 개의 꼭지가 달려있고 꼭지마다 새끼 모양의 둥근 고리가 끼워져 있다. 함께 출토된 유물로는 한국식 동검, 거친 무늬 거울, 검은 간 토기, 덧띠 토기, 부채 모양 도끼, 검파형 동기, 청동 끌, 곱은 옥, 대롱 옥 등이 있다.